서 다가가봐도 더 엇갈려가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얼 하는지 시간이 갈수록 나를 잃어가 차라리 나를 잊고 살아야 할지 이런 어떤 기대를 더 가져야 할지 다시 되돌아간대도 같을 것 같아 나를 지켜나갈 자신이 없어 부서져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멀어져가 나만 혼자 남겨둔 채로 얼마나 더 이런 나로 아파야 하나 조금씩 난 무너져가 일어서기가 이제 너무 두려워 다시 시작한 때도 또 같아질 텐데 다시 뒤를 돌아봐도 갈 곳이 없어 이제 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부서져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멀어져가 나만 혼자 남겨둔 채로 얼마나 더 이런 나로 아파야 하나 조금씩 난 무너져가 마지막이 아니라고 내게 말해줘 끝도 없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마지막 내 부탁이야 부서져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멀어져가 나만 혼자 남겨둔 채로 얼마나 더 이런 나로 아파야 하나 조금씩 난 무너져가 이제